김초로 우리나라 특명전권 내사가 19일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바시루 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실임장을 봉종했습니다. 경야링 김정운동 측에서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바시루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사가 종중히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김영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